못한 사랑은 이제는 너에게 모두 보여주고 싶어. 언젠가 힘겨운 시간에 물들면 기댈 수 있는 마지막이 너였다는 걸 알게 해준 너니까 기다림에 지친 나에게 내 삶.